지칠 것 같던 하늘 보며 어젠 많이 울었죠. 널 떠나보낸 후에 이 세상이 끝날 것 없는 같아서 몹시도 어디 가던 밤사이로 여전히 아침은 오고 세상은 나만 홀로 아프게 하고 변한 것이 없네요. 가세요 떠나세요. 너 원하던 사람 후에 남겨진 내 뒷모습 안에 담아두지 말고 추억들이 눈에 아른거려서 맘 대신 아프도록 입술을 물고 더 알을 버텨가겠죠. 가세요 떠나세요. 너 원하던 사람 품에 남겨진 내 뒷모습 맘에 담아두지 말고 내가 너무 보고 번이 워지면 그땐 너를 잊을 수 있을까. 사랑한 만큼 난 이거보다 더 너를 미워하면 될는지 잊어요. 다 잊어요. 내 맘을 떠미는 사람 소중한 내 추억을